미국 백악관에서 29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하게 격한 충돌로 번지며 미 우크라이나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회담 후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일행들이 조기에 백악관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백악관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극적으로 악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전례 없는 충돌, 트럼프와 젤렌스키 격돌, 미 우크라이나 관계 위기.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 간의 격렬한 언쟁이 오벌 오피스에서 벌어졌고 그 결과로 예정되어 있던 희토류 광물 협약 체결과 공동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격렬한 언쟁의 원인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휴전을 위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과 타협할 수 없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회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정상은 이 문제를 두고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대화 내용들은 두 정상 간의 깊은 의견 차이를 보여주며 회담의 결렬로 이어졌다. 회담 이후 예정되었던 공동 기자회견과 희토류 광물 협약 서명식은 취소되었으며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을 조기에 떠났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질책.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JD 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벤스 부통령은 당신은 지금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자리다. 더 공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당신은 지금 협상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도와줬지만 당신은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부통령도 젤렌스키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트럼프는 당신은 지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세계 3차 대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경고했고, 이에 젤렌스키는 나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의가 격렬한 논쟁으로 치닫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에게 즉시 퇴장을 명령했다. 트럼프,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주장. 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젤렌스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특히 나는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나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그의 편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없이 그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입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며 미국의 안보 보장 없이는 평화 협상이 어려움을 피력했다. 회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단결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며 굳건한 입장을 보였고, 외무장관도 젤렌스키의 용기를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외교위원장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며 트럼프가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현실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은 젤렌스키, 러시아는 트럼프. 이번 사태로 인해 유럽 각국 정상들은 젤렌스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연대를 강조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젤렌스키와 각각 통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unwavering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미국, 유럽 동맹국들이 즉각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도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용감하게 싸웠으며 그들의 민주주의, 자유, 주권을 위한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백악관 내 충돌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오만한 돼지라고 비난하며 미국에서 제대로 된 모욕을 당했다고 조롱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와 벤스가 젤렌스키를 직접 때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국영 매체도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히스테리를 부렸다며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 분열.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와 벤스를 푸틴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젤렌스키는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떠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젤렌스키는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더 외교적이어야 했다며 그는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의 갈등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비판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와 미국 국민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다. 어떤 부분은 언론이 아닌 곳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입니다라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희토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월츠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대응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휴전 요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